손바퀴를 길고 세요.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니마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누가 봐도 완벽한 오빠의 인생 혼줄 내러 다니는 백마탄 기사 브레이크 밟을 일도 없던 내 인생 갑자기 사다리 났네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토닥토닥 누나 이척해 날뛰는 이 마음 어쩌라고 깜빡이를 키고 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니마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달려 보고 달리는 남자의 인생 긴 하루 끝자락에 비틀거리는 사단의 내 청춘을 추스려보는 외로운 고독한 남자 살며시 내 옆으로 몰래 와놓고 사랑을 던지나 다가와 토닥토닥 누나 이척해 날 뛰는 이 마음 어쩌라고 깜빡이를 키고 세요 내 인생에 훅 들어온 당신의 니마 금사빠라 소문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오빠랑 날려 클락션을